아주 주변에 와서 오늘까지 일곱 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말씀 제목이 뭡니까? 도성육신. 두 번째가 뭡니까? 당신마자. 세 번째가 뭡니까? 상한신양. 네 번째가 뭡니까? 흩어져라. 다섯 번째가 뭡니까? 서로 선물. 여섯 번째가 뭡니까? 두근 두근. 일곱 번째 시작. 다른 건 다 알겠는데 호이에만은 무슨 말인지. 당신 멋져. 당당하고 신나게 멋지게 쳐줘라. 목사님 나오셔서 호이에마라는 제목으로 우리 개척 전에는 마지막 말씀이겠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시겠죠. 이제 가시면 큰 박수로 한번 환영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교하려면 준비가 좀 필요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의 뜻입니다. 네, 분리개처 후보로서 총 7번의 설교를 부탁받았고 이제 이 시간 마지막 7번째 설교를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족하지만 오랫동안 꿈꾸고 계획하고 연구했던 제 목회 철학을 이렇게 누군가 앞에서 풀어놓을 수 있다는 게 저 자신에게도 굉장히 큰 유익입니다. 더 다듬어지고 있고요. 더 깊어지고 있고 더 새로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목회 철학은 말씀드렸습니다. 성육신으로 흩어지는 교회.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사랑의 방식. 그걸 가지고 우리도 우리의 현실을 바꾸고 다른 사람의 현실로 들어가는 것. 그렇게 그분의 방식대로 사는 것.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성육신의 삶이죠. 성육신의 삶은 또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다움을 회복하며 창조질서 속에서 사람다움을 회복하며 사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다움을 회복하는 것은 오직 성령과 성경에 의존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경을 살아내는 것. 그래서 저는 1년에 최소한 50가지 실천과 적용을 하려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간, 이 시간 여러분이랑 함께 나누고 싶은 마지막 주제는 무엇인가면 그 성육신의 삶으로 나아갈 때 과연 우리가 어디에 중점을 둬야 하는가? 바로 그 주제입니다. 제가 대학원 신대원 합신에 가서 수업을 들은 것 중에 굉장히 제가 의미가 깊었던 수업 중에 하나가 그 직장사용론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거기서 처음으로 흩어지는 교회에 대해서 거기서 배웠거든요. 누가 강사하셨는가 하면 옛날 이랜드 그 사목이었던 방선기 교수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분이 일상생활의 신학이라고 직장사용론이라고 이런 책을 많이 쓰셨는데 그분에게서 처음으로 이 흩어지는 교회의 개념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사역하고 있는 고양지 교회 방선기 그 목사님을 초빙해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아, 그분이 이제는 거의 도인 수준이 되신 것 같아요. 딱 오셔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아, 예, 교수님 제가 교수님 수업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근데 반응도 없습니다. 아 예. 그러시더니 근데 갑자기 이분이 마치 그 정말 그 고승들 있지 않습니까? 도인 중에서 고승들이 이렇게 선문답을 던지잖아요. 그러면은 막 이상한 질문을 해서 내 반응을 이끌어내시잖아요. 그분이 거의 그런 도인 수준으로 저에게 부르시는 거예요. 목사님, 빠르게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시는 거예요. 빠르게의 반대말이 뭘까? 여러분은 빠르게의 반대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느리게. 저도 천천히 느리게 라고 생각했는데 그 목사님이 거의 진짜 도인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빠르게의 반대말은 바르게입니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무슨 말인가? 빠르게의 반대말은 바르게다. 근데 그 말씀하시고 조금 지나니까 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빠르게의 반대말이 바르게일 수 있구나. 왜 그렇죠? 빠르게 가면서 바로 가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이죠. 그렇죠? 저는 그 선문답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교통사고가 왜 날 것 같으세요? 교통사고의 제일 원인이 뭘까요? 빨리 가는 거죠. 그 신호위반은 물론이고 과속은 물론이고 졸음운전도 빨리 가려고 하는 거죠. 졸음을 참고 빨리 가려다가 그죠? 사고가 나는 거고요. 보복운전도 똑같지 않습니까? 빨리 가려다가 이 앞치기 뭐 뒤치기 이렇게 해가지고 막 새치기 칼치기 하다가 보복운전하고 이렇게 그렇게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이 졸음운전 때문에 큰 사고들이 몇 번 있었는데 다 모두가 다 빠르게 빨리빨리 하려다가 일어난 일들이고요. 천천히 여유있게 미리 이렇게 나온 사람들만이 교통법규를 지키고 올바른 운전을 할 수 있다는 그 조사 결과들도 있더라고요. 단거리 경주에서는 분명히 빠르기가 중요하죠. 그죠? 100m 달리기에서는 빠르기가 중요합니다. 우사인 볼트가 이제 그 빠르기가 이제는 안 되나 봐요. 그죠? 은퇴했죠. 단거리 경주라면 뭘까? 장거리 경주라면 사실 빠르기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 빠르기보다도 속도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작품에 한국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왜 일어나는 문제들일까요? 빠르게 성장을, 빠르게 교회를 키우려고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이죠. 빨리 사람들이 좋아하는 목회자를 세워서 빨리 교회를 크게 만들고 빨리 교인 수를 늘려야 되니까 어떤 목회자를 뽑는 거죠? 성품이 좋거나 꾸준한 목회자를 뽑지 않습니다. 어떤 목회자를 뽑을까요? 학벌이 좋거나 스펙이 좋거나 아니면 단기간에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그 연기가 가능한 목사들을 뽑기 시작했죠. 대형교회에서. 그런 목사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습니까? 학력 위조, 성추행, 성폭행, 횡령, 돈 문제, 막말, 폭력. 온갖 그 교회와 한국 기독교를 욕먹이는 짓들을 했던 사람들이 다 그런 목회자들. 빠르게 하려고 했고 빠르게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세웠던 목회자들이 그런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죠. 또 교회를 빠르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온갖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것들에 기독교적인 이름을 붙여서 교회 안에 들여놓기 시작한 것들, 그것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를 주먹고 있죠. 전도 폭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전도에 어떻게 폭발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있을까? 근데 그게 먹히니까. 그죠? 교회의 성장. 그 성장이 양적 성장에 있다는 거고 그 성장론이 세속적인 이론이라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성공, 번영, 기복, 형통 이런 것들이 다 세상적인 그 개념들이 기독교라는 이름을 또 성경의 어떤 개념들을 붙여가지고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교회가 그렇게 건물과 건축에만 힘을 쓰고 재테크와 투자, 돈 세탁의 장이 되어가고 있는 이 현실,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서 비롯되었습니까? 빠르게 거기에서 비롯된 것이죠. 빨리빨리 현혹되면요 절대 진짜 봐야 될 것을 못 보는 것이죠. 절대로 바르게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김미라라는 작가가 쓴 삶이 내게 무엇을 묻더라도 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반 메헤렌이라는 사람은 베르메르의 그림을 똑같이 그리기 위해서 베르메르가 살았던 시대의 캔버스를 구하고 물감을 특별히 제작하고 오래된 그림처럼 보이게 하려고 약품 처리까지 했다. 무려 4년이나 공들여 가짜를 만들었다니 가짜도 이 정도면 감동을 불러일으킬 만하다. 중년, 가끔 생각한다. 반 메헤렌이 그토록 공을 들여 가짜를 그릴 시간에 진짜 자신의 그림을 그렸더라면 어땠을까?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빨리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요 마귀가 우리 안에 짝퉁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짝퉁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공을 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진짜의 가치를 대신하고 싶어서 공을 들입니다. 마귀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공을 들여도 가짜는 진짜를 대신할 수 없는 게 진리지요.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이 가짜를 만들어내지 마십시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속이기 위해서 가짜를 만들어내는데 빨리 하려고 하면 그것을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뉴욕시에 아주 유명한 골동품 수집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가게에는 아주 귀한 물건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에게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가 또 다른 골동품들을 구하기 위해서 6개월간 유럽으로 출장을 가야 합니다. 최신 도난 방지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방지기가 설치되어 있다 할지라도 주인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굉장히 크죠. 그래서 틈이 생기기 마련이고 절대 그 도둑들은 이 틈을 놓칠 리가 없지.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무릎을 탁 치는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제 뉴욕의 뒷골목에 가서 싸구려 미술품들을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물건에다가 뭘 붙였을까요? 10만 불, 20만 불, 30만 불, 막 고가의 가격들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진짜로 아끼는 골동품들은 아무데나 놓고 거기다가 10불, 20불, 15불 이런 식으로 붙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유럽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도둑이 들었습니다. 도둑이 뭐 가져갔을까요? 10만 불, 20만 불, 30만 불 그것만 가져가고요. 진짜 그냥 골동품들은 다 놔두고 갔다고 합니다. 마귀가요 오늘날도 우리를 그렇게 속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가치를 두어야 하는 것은요 10원, 20원 이런 가격표를 붙여놨습니다. 교회 내에서 또 우리 신앙에서 진짜 힘써야 되는 것, 진짜 귀중한 것들은요 마귀가 10원, 20원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굳이 없어도 되는 것, 거기다가 마귀가 어떤 가격표를 붙여놓을까요? 세상을 속여서 100만원, 200만원, 1000만원, 5000만원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거기 밑에다가 하나 더 써놓죠. 뭐 써놓을까요? 매진인 마. 네. 마감시간 5분 전. 우리는 그러면 사지 않아도 되는 물건을 홈쇼핑에서 샀던 경험이 있으시죠? 혹시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신앙과 인생에서 마귀에게 속아서 쓸데없는 것에 가치를 두고 혹시 그건 없다고 불평하고 있진 않은지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마귀에게 속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무언가를 빨리 하려고 하기 때문에 더 잘 속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라는 것과 쓸데없는 것에 가치를 두는 것, 그것은 오늘 제목과 반대 길로 가는 겁니다. 자신을 상품으로 만드는, 자기 자신을 상품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그쪽으로 몰고 가고 있고요. 마귀는요, 우리를 어떻게든 우리 자신을 그 가격을 붙인 상품이 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규모, 또 돈으로 환산을 시키고 얼마나 지금 이 현실에 유용하고 경쟁력 있는가, 거기에 가치를 두고 평가하게 우리를 속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상품으로 보기 시작하면요,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하면 열등감과 부정적인 자아가 형성이 되게 되고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도 조금만 지나면 신상품이, 다른 신상품이 나오게 돼서 그거는 구 모델이 되지. 제가 아이폰을 별로 안 좋아하다가 아이폰 6라는 모델을 제가 작년에 샀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행에 둔감하다는 것이 거기서 밝혀졌습니다. 한 달 뒤에 아이폰 7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세폰인데 세폰이라고 생각하는데 남들은 다 뭐라고 하죠? 구모델이라고 불러요. 한 달 만에 구모델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상품의 한계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상품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천지창조의 중심에 우리 사람을 두시고요. 모든 만물들은 다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유독 특별히 우리 사람만은 당신의 손으로 작품으로 빚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상품이 아니라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작품이란 무엇입니까? 작품. 작품이라는 것은 상품처럼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무한의 가치를 지닌 것을 작품이라고 합니다. 피카소의 작품, 반 고흐의 작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작품들을 거래하기 위해서 작품의 가격을 책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최고가 경신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죠. 그러나 만약에 제가 반 고흐의 그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그림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 그림을 막 몇백억에 팔았습니다. 몇백억이 생겼죠. 돈은 생겼을지언정 그 작품의 가치, 그 작품성은 다시는 그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피카소의 작품, 반 고흐의 작품, 어떤 게 더 비쌀까요? 이것은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이거는 질문이 아니라 그 작품과 작가에 대한 모독이죠. 피카소의 작품에는 피카소의 세계가 있고 그 무한한 가치가 있으며 반 고흐의 작품에는 반 고흐의 세계가 있는 것이죠. 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중에 에베소서 2장 1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2장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 나오는 이 만드신 바, 이것이 원어 성경에 포이에마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작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의 작품이라. 그것도 그냥 작품이 아니라 아까 축복하신 대로 걸작품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세계가 들어있는 걸작품이니라.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단 하나밖에 없는 걸작품이니라. 이것이 오늘 읽으신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직 나만이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습니다. 오직 나만이 보여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참 사람의 모습이 내 안에 있죠. 이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 생각을 여러분 안에 확신으로 가지셔야 합니다. 그렇게 이런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나, 하나님의 창조의 중심이 창조의 중심에 두신 나, 거기에 집중하는 사람만이 열등감, 부정적인 그 감정에서 벗어나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스티븐 프라이라는 아주 유명한 배우가 있습니다. 이분이 동성연애자라서 싫어하시는 분도 많은데 이분이 몇 년 전에 아주 유명한 그 동물의 생태 다큐멘터리를 그분이 감독이 돼서 찍은 적이 있어서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의 뭐 일생이나 거기에 그렇게 관심은 없고요. 그분의 다큐멘터리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인터뷰를 봤거든요. 근데 그 인터뷰가 제 가슴속에 계속 남아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서 몇 년간 동물의 생태를 촬영하는데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곰은 그냥 곰이더라는 것입니다. 개구리는 그냥 개구리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곰은 100% 곰으로 태어나가지고 100% 곰으로 죽습니다. 개구리는 100% 개구리로 태어나서 100% 개구리로 죽습니다. 그런데 유독 사람만, 유독 인간만이 평생 동안 남 흉내내다가 그러다가 죽더라. 남 부러워하다가만 죽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인터뷰를 보면서 제가 찔리기도 했고요. 가슴에 깊이 박힌 그런 인터뷰였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예술 작품으로 태어납니다. 얼굴이 비슷한 사람은 있어도요, 똑같은 사람은 없죠. 저희 집 셋째, 넷째가 쌍둥이잖아요. 얘네는 다 다릅니다. 생긴 것도 다르고요. 성격도 다르고요. 화내는 시점도 틀리고요. 화가 풀리는 시점도 틀리고요. 고집도 틀리고요. 혈액형도 틀립니다. 다 틀립니다. 그렇게 다를 수가 없습니다. 셋째 사랑이는 그냥 여자예요, 여자. 맨날 치마 입고, 맨날 응 하고, 예쁘게 해줘야 되고. 근데 고집을 한번 부리기 시작하면 절대 아픕니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넷째 하라는요, 그냥 선머슴 같아요. 근데 4차원이에요. 우리 한 목사님 둘째 딸이랑 비슷해요. 유나랑 제가 유나의 한계를 우리 하라에게서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유나도 우리 하라도 큰 인물이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가 그 안에서 드러납니다. 왜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다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다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다 다른 과정과 다 다른 인생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예술 작품으로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행동만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우리 자신을 공산품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게 부럽고, 다른 사람이 사는 인생이 부럽고, 다른 사람이 허락된 것들이 부럽지. 다른 교회가 가는 길이 부럽지. 다른 사람이 다른 인생을 사는 것이 부럽다. 그것을 갖고 싶다는 생각은요, 욕심이죠. 근데 욕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 여러분에게 향한 하나님의 손길, 여러분에게 향한 그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빨리 벗어나세요. 이거는 빠르게 하세요. 거기에서 빨리 벗어나세요. 우리나라가 양궁으로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선수들이 양궁에서 그렇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물론 양궁협회도 굉장히 좋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요, 이 활을 쏠 때, 그러니까 다른 나라 선수들은 관역에 집중을 합니다. 아니면 활에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선수들은 무슨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에 집중하는 훈련. 이게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차이인데, 이 차이는 이제 좀 좁혀지고 있죠. 이 양궁 선수들은요, 자기의 호흡, 자기의 팔과 다리의 근육이 평소 훈련할 때와 똑같은 느낌인지 거기에만 집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선수들 팔 쏠 때 옆에서, 팔 쏘는 훈련할 때 옆에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꽹다리 치고, 라그 막 틀어놓고, 막 옆에서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합니다. 근데 이 선수들은 오직 그런 걸 다 신경 쓰고 자기 자신에만 신경 쓰는 거죠. 그걸로 세계 최정상에 오른 것이죠. 전 메달 전 종목 석권. 관역에 집중하면요, 오히려 몸이 흔들린다. 근데 관역도 아니고 상대 선수와 관중들에게 집중한다면 어떻게 그 화살로 관역을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지키는 것, 나 자신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모든 일의 근원이 되는 거죠. 내 안에 그 참 사람다움, 참 인간다움을 지킨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키워가는 길이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손길, 그것과 만나는 하나님의 손길을 잡는 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가장 아름다운 곳, 에덴 동산이 온통 죄로 뒤덮이게 된 것은 한 사람의 마음의 문제에서 시작됐죠. 이스라엘의 초대와, 제가 저렇게 생각할 때 한 목사님이 한동안 그 사무엘에서 강의를 하셨는데,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평생 시달린 것은 무엇이 시달렸죠? 다윗에게 시달린 것 같지만 다윗이 아니라 그 다윗에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열등감을 가졌던 자기 자신의 마음에 시달린 겁니다. 사울이 얼마나 큰 역량을 가진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자기 자신에 집중하고 자기 마음을 지키는 데 실패하자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인생을 망쳤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이 그 이스라엘의 그 근원이 흔들릴 정도로 아주 어려운 일들을 만들어내게 되었죠.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중점을 둬야 하는 것은 먼저는 빠르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빠르게 라는 것이 자꾸만 남과 나를 비교하게 만들고 빠르게 라는 것이 자꾸만 내 자신을 집중할 수 없게 만들고 다른 것에 집중하게 만드는 신앙에서 빠르게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신앙에서는요 빠르게 할 수 있는 일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두가 빠르게 빨리빨리에 중독이 되는 거죠. 오전에 제가 한 주에 한 개 정도 1년에 50개 정도의 실천을 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적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여자자매는 많은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른 곳에서 이런 이야기를 청년들과 나누니까 청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50개 정도의 실천은 하루에 두 개씩 하면 한 달이면 끝나지 않나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한국 사람들의 종족 특성이에요. 뭐든지 빨리. 뭐든지 빨리. 그래서 뭐든지 빨리 해야 직성이 풀리는 이 한국인의 종족 특성 때문에 한국교회의 많은 신자들이 영적인 우울증에 걸려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저희 교회에 김진 박사님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오셨는데 그 박사님이 하신 말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의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우울감에 빠져있다. 제가 오전 설교 때 신비주의적 포기라는 말씀을 드렸죠. 성육신적인 삶, 성경대로 사는 삶이 인간됨을 포기하고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니까 나는 못해! 이게 신비주의적 포기잖아요. 그런데 완전주의적인 포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빨리 해서 한 번에 끝내야 돼. 근데 그렇게 못하니까 아 지금 안 할래. 나중에 할 거야. 나중에 딱 그 타이밍이 되면 그때 딱 시작해가지고 딱 빨리 끝내버리네. 이게 바로 완전주의적인 포기죠. 그래서 중세 사람들이 뭐에 가장 집중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죽기 전에 세례를 받으려고 세례를 미루어뒀어요. 죽기 전에 세례를 받고 죽으려고. 그러면 천국에 가니까. 완전주의적인 포기죠. 이 신비주의적인 포기 그리고 완전주의적인 포기 이것이 오늘날의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깊숙하게 자리잡고 있어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변하지 않고 있죠. 한국교회 성도들은 확 변해가지고 변하려면 한 번에 확 변하든가 아니면 안 변하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많이 생겼죠. 실천은 포기하고 목표는 원대하고 영적인 우울증에 걸린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오리를 같이 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심리를 가져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실천해야지 하고 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아 심리를 가주던가 아이 못 갈 바에는 아예 안 가 아니면 아이 그래도 오리라도 가져야 되지 아 잘 안 되는데 아무리 양보하고 또 최소 2인은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내 목적지도 않고 나 혼자 털레털레 돌아와야 할지도 모르는 그 길을 같이 가줄 수 있는 사람이 사실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신앙의 목표를 당장 눈앞의 목표를 크게 잡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심리를 가는 것, 오리를 가는 것, 이리를 가는 것이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최종 목표이죠. 예수님처럼 오리를 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심리를 같이 타주는 다시 그 사람을 혼자 돌아와야 되니까 오리 같이 가서 오리 또 같이 돌아오는 이 심리를 가주는 이 일을 하는 것을 우리의 최종 목표로 둬야 됩니다. 그러나 당장 우리가 시행해야 되는 목표는 심리가 아니죠. 오리도 아니고 이리도 아니고 일리도 아닙니다.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0.00001리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당장의 목표를 크게 잡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이 굉장히 성경적인 말입니다. 이 시작이 중요하고 그 방향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천히 가되 바른 방향으로 속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오히려 천천히 가는 것이 오히려 주변을 여유를 가지고 돌아볼 수가 있고 상황을 살피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함께 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작품을 만드는 길이죠. 물론 현대사회에 여러가지 작품의 해설들이 많다 보니까 찍어내는 작품도 있습니다. 팝아트라는 것은 그냥 찍어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 작품이라고 말할 수 없는데 그것이 이제 가지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작품이라고 여겨주고 굉장히 가치도 높지만 그것은 아주 예외적인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작품은요 절대 빨리 만들지 않습니다. 작가들이 만약에 이거 건물 앞에 세울 거니까 빨리 만들어주세요. 이거는 그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 그냥 상품이죠. 상품은 빨리 만들지언정 만약에 그 사람을 나를 대표하는 내가 작품을 만든다 절대 빨리 만들지 않습니다. 왜? 빨리 만들면 실수하게 마련이거든요. 미켈란젤로의 다빈상 역사를 바꾼 조각품이죠. 그 다른 조각가가 버린 그 대리석을 가지고 미켈란젤로가 그 정말 골리앗을 바라보는 다윗상을 조각했는데 3년 동안 조각했다. 3년. 그럼 여러분들 잘 아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얼마나 걸려서 그립니까요? 약 7년 걸렸다고 해요. 7년 걸린 것도 발표하기 전에 사람들 불러서 보여줬습니다. 이 그림에서 이 그림을 보고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했더니 사람들이 아 예수님이 손에 있는 저 은잔이 너무 아름답게 빛나는데 그게 대부분의 의견이에요.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북 가지고 은잔을 지어버렸다고 해요. 왜? 예수님에게 집중돼야 되는데 은잔에 집중이 되니까 지어버렸다. 그리고 또 다시 기간을 더 걸려서 완성했다고 해요. 소설으로 가면요 더 심합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개미 몇 년 걸려서 썼을까요? 12년.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 몇 년 걸렸을까요? 36년. 괴테의 파우스트 몇 년 걸려서 쓴 작품일까요? 60년 걸립니다. 60년. 절대 빠르게 쓸 수 없는 것이 작품이죠. 작품 중에 걸작품들은 더 빠르게 쓸 수 없습니다. 고치면 고쳤지 절대 빨리 끝낼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오전에 모세의 예를 들었는데 왜 하나님이 모세를 40세에 사용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능력 많고 열정 가득한 그때 왜 그때 그를 사용시키지 않고 왜 40년을 더 기다리셨을까? 하나님의 이름, 신앙이라는 것은 절대 빠르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천천히. 근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 느림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돼요. 그가 얼마나 멋지게 변했는지 오늘 오전에 함께 보셨죠. 만약에 하나님이 모세를 40세 때 부르셨다면 그가 그렇게 멋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왜 공생의 3년을 사역하신 전에 왜 30년이라는 시간을 인간답게 사람답게 보내셨을까요? 그 시간을 왜 묵묵히 보내셨을까요? 그분은 12살 때 성전에 올라갔을 때 율법 교사들을 놀라게 할 정도의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어려서 그것이 안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그때 공생회를 시작하셨으면 더 많은 제자들과 더 많은 사도들이 세워지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이 3년을 사역하시기 위해서 30년을 천천히 인간답게 준비하여 오셨음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생애죠.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천천히 하는 것이 바르게 갈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목표를 크게 잡는 것 좋아 보입니다. 빨리 끝내는 것 우리의 그 종족 특성과 맞아 떨어지죠. 하지만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요 누군가를 정죄하게 됩니다. 목표를 크게 잡으면요 다른 사람도 정죄하는데 자기 자신을 자꾸 정죄해요. 너 왜 이렇게 못 살아? 완전주의적인 포기를 한 다음에 그냥 스스로 우울해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못 살지? 그리고 남을 정죄. 끝내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왜 이러시, 하나님을 정죄하는 것까지 나.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맨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저의 목회 철학의 중점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저는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무직하게 걸어가는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조금 늦더라도 정직하게, 남들보다 느리더라도 바르게 걸어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천천히 걸으면서 함께 손잡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함께 걸어가는 성도들의 그 형편과 마음까지도 살피면서, 그러면서 바른 방향을 잃지 않으면서 정말 큰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는 태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차근차근 걸어가는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성육신의 사랑을 가지고 조금은 손해보면서 상한 심령으로 성령과 성경을 의존하고 의지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흩어지려고 애쓰는, 그리고 그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라는 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그 손길에 나를 맡겨드리며 천천히 느리지만 바르게 걸어가는 것, 이것이 제가 꿈꾸는 목회의 마지막 중점입니다. 총 7번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미약하지만 그리고 부족하지만 아직도 보완이 많이 필요하지만 저희 목회 철학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애를 써보았습니다. 아마 제가 목회를 시작하게 된다면, 단독 목회를 시작하게 된다면 아마도 여러가지 예상치 못한 상황들도 벌어지고 또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들도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목회 철학의 그 기본되는 이 생각들, 함께하는 성도들과 함께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그 생각을 잊지 않는다면 아마 서로 더 세워주고 더 함께 서로를 굳게 붙잡고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목회를 준비하며 함께 할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저의 7번의 이 설교와 목회 기회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걸어나가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7번의 기회를 주셔서 제가 하나님을 더 많이 발견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손길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었고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받은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자 펼쳐내었는데 저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았는지 또 염려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성령과 성경을 의존하기 위하여 애쓰며 이 선포한 말씀, 주님께서 이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오늘 그 삶이 변하는 한 사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한 사람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천흥교회가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바르게 인도하시는 그 방향이 되기를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이 공동체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